배려 한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여기 나의 꿈 들려주네 만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밤엔 눈이 온다 들판에 산 위에 따뜻한 꽃눈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석양이 언덕에 올라 마지막 이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눈이 흰눈이 온 세상 온 세상을 꿈지어 부면 작은 눈 피워놓고 사랑을 별들이 불 밝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 마음 깊은 곳에서